이야 정말 익숙한 목소리 조금은 여갖고 힘든 하지만 또렷해 보고 싶다 내 생일에 빌었던 소원이 이렇게도 빠르게 나 이루어질 줄 몰랐어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그때도 그날 보려던 지금도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골목길 조금은 헤맸어 뭐랄까 식상한 인사말 안녕 아냐 그냥 눈 딱 감고 확 안아버릴까 이상하다 그땐 우리 왜 그리 싸웠을까 바보 같아 기억도 잘 나지가 않는 걸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그때도 그날 오래된 지금도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답했지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가슴 터지도록 내게 달려가 내게 달려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좋아 내게 달려가 보고 싶었어 엄마 전화도 했었지만 바뀌어버린 너의 전화번호 보고 싶었어 엄마 편지도 썼지만 주소 몰라 보낼 수 없어서 보고 싶었어 나.